동화 한국어 버전. 공주였던 작은 쥐. 옛날에 늙은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는 세 아들과 마을에서 살았죠. 모두 젊고 잘생겨서 농부는 아들들이 자랑스러웠죠. 어느 날 농부는 아들들이 결혼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결혼할 만큼 충분히 컸구나. 나는 너희들 스스로가 사랑하는 이를 찾아 그 사랑하는 이와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아버지, 신부를 어떻게 찾아요? 그래요 아버지, 우리들 힘으로는 신부를 찾기가 어려워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지만 먼저 방법을 알려주세요. 물론 그래야지. 신부감을 찾기 위한 우리 가족의 전통이 있단다. 너희들은 모두 그 전통을 따라야 하지. 도끼를 가지고 우리 농장에 있는 나무를 베어라. 나무가 쓰러진 곳을 보고 그 방향을 따라 너희 신부를 찾으러 가면 된다. 하지만 나무를 자르기 전에 농장에 나무를 하나 심어야 하고 잘 키우겠다고 나에게 약속해야 한다. 네, 아버지. 아버지, 왜 그래야 해요? 나무를 베기 전에 한 그루 심으라고요? 왜냐하면 나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지. 우리는 나무를 그냥 베기만 해서는 안 된다. 나무를 더 많이 심고 키워야 한단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먼저 각자 나무를 한 그루 심은 다음 베었어요. 첫째 아들이 나무를 베었고 나무는 북쪽으로 쓰러졌죠. 어, 북쪽! 잘 됐다. 내가 좋아하는 소녀가 그쪽에 사는데 북쪽으로 가서 그 소녀에게 청혼할 거야. 둘째 아들이 나무를 베었고 나무는 남쪽으로 쓰러졌어요. 야하! 이 나무가 내가 사랑하는 소녀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소녀와 가끔 함께 춤을 추는데 남쪽에 산다고. 곧 출발해야겠어. 막내 아들의 나무는 정글 방향으로 쓰러졌어요. 두 형이 막내를 보며 웃었죠. 이것 좀 봐. 너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야, 베이커! 정글에 있는 누구와 결혼할 건데? 늑대? 아니면 사슴? 난 이 방향으로 갈 거야. 나무가 쓰러진 쪽으로. 이 방향으로 가면 내 신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세 형제 모두 여행을 시작했어요. 첫째는 소녀가 있는 북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항상 사랑해왔던 그 소녀에게 청혼했죠. 소녀는 청혼을 바로 받아들였어요. 둘째 아들은 남쪽으로 가서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녀는 선뜻 네 라고 말했죠. 베이커는 정글로 갔어요. 먼 길을 걸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죠. 막내는 실망했고 또 피곤했어요. 그래서 쉴 곳을 찾아다니다 정글에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죠. 베이커는 오두막을 보자 놀랐어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쥐 한 마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있잖아. 너는 그냥 쥐잖아. 사람이 아니고. 이 정글에서 뭘 하고 있어? 나는 내 연인을 찾고 있어. 정글에서? 너는 여기가 애인을 찾는 곳이라고 생각해? 아니,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서 걱정이야. 집에 신부를 데리고 가지 못하면 창피할 텐데. 이 정글에는 소녀가 없어. 나를 애인으로 삼아 데리고 가는 건 어때? 너는 쥐잖아. 어떻게 애인이라고 하고 데리고 가? 날 믿어, 베이코. 난 쥐이긴 하지만 널 사랑하고 너에게 충실할 거야. 그래, 하지만... 쥐는 베이코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춤도 추고 아름다운 노래도 불렀죠. 피곤했던 베이코는 쥐로 인해 즐거워졌어요. 춤과 노래가 끝나자 쥐는 베이코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애정을 담아 베이코를 바라보고 있었죠. 네가 좋아. 너를 내 애인으로 삼을래. 이 말을 듣자 쥐는 매우 기뻤어요. 쥐는 베이코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죠. 세 형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말해보거라. 신부를 찾았느냐? 신부가 될 아름다운 아가씨를 찾았습니다. 장밋빛의 입술을 가졌어요. 제 신부도 매우 아름다워요. 길고 긴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졌어요. 무슨 일이야, 베이커? 너의 신부는 날카로운 이에 길고 쫑긋한 귀를 가졌나 보구나. 웃지 마, 형. 내 애인은 벨벳 드레스를 입었는데 온화하고 앙증맞아. 그렇다면 공주가 틀림없겠다. 맞아. 그리고 나를 위해 노래를 부를 때면 난 완전 행복해져. 두 형은 막내 때문에 기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아버지는 신부들을 시험해 보기로 하고 아들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너희들의 신부가 부엌일을 잘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구나. 나를 위해 빵 한 덩어리를 구우라고 전하거라. 두 형은 동의했지만 베이코는 조용했어요. 쥐는 빵을 구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걱정이 되었죠. 베이코는 정글로 갔어요. 쥐는 베이코를 보자 매우 기뻤죠. 곧 돌아올 줄 알았어. 무슨 일이야? 걱정이 있어 보이는걸? 아버지가 각자의 애인들에게 빵을 구워오라고 하셨어. 하지만 넌 못하잖아. 우리 형들이 날 보고 웃을 거야. 만약 내가 할 수 있다면? 형들이 널 보며 웃지 않겠지? 쥐가 빵을 굽는다는 소린 들어본 적이 없다고. 난 할 수 있어. 쥐는 작은 은종을 세 번 울렸죠. 그 소리를 듣자 수백 마리의 쥐떼가 불쑥 나왔어요. 쥐떼들은 쥐 근처로 모두 모였어요. 쥐는 그 앞에 바르고 위엄 있게 앉았죠. 너희들 각자 정제된 미라를 가져오너라. 그러자 놀랍게도 모든 쥐들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미라를 가지고 왔어요. 이 곡식을 모아 쥐는 맛있는 빵 한 덩이를 구웠죠. 세 형제들이 모두 아버지에게로 빵을 가지고 왔어요. 첫째 아들이 호밀빵을 내어 보였죠. 잘했다. 이 빵은 나처럼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지. 둘째 아들은 보리로 만든 빵을 가지고 왔어요. 보리도 역시 매우 좋지. 그리고 베이코는 흰 빵을 내어 보였죠. 뭐? 흰 빵이라니? 베이코, 너의 애인은 엄청난 부자임이 틀림없구나. 그렇겠죠. 공주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래, 베이코. 공주는 어떻게 정제된 미를 구해? 은종을 세 번 치니까 하인들이 구해다 주던데. 나는 세 명의 신부가 모두 마음에 드는구나. 빵을 아주 잘 구웠지만 집으로 데려오기 전에 날 위해서 옷감을 짰으면 좋겠구나. 제 애인은 잘 짜요. 제 애인도요. 베이코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쥐는 천을 짤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베이코는 정글의 오두막으로 갔어요. 쥐는 베이코가 근심하는 것을 느끼고 이유를 물었죠. 네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야. 쥐가 천을 짠다는 소린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 물론이지. 베이코의 애인은 베이코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다시 쥐는 은종을 세 번 울렸어요. 그랬더니 수백 마리의 쥐떼가 들어와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그 앞에 앉았죠. 너희들 각자 가장 좋은 아마섬유를 구해서 가져오너라. 명령에 따라 쥐들은 모두 사라졌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가장 좋은 아마섬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쥐는 아름다운 린넨천을 짰어요. 순수한 린넨천이어서 쥐는 빈 호두 껍데기에 넣어두었어요. 이거 받아, 베이코. 아버지가 좋아하시길 바라. 베이코는 호두 껍데기를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두 형은 각자의 애인이 짠 전을 내보였죠. 거친 면이구나. 꽤 좋은 건 아니지만 괜찮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애인이 짠 것을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면과 린넨 혼방이군. 좀 낫네. 너는 베이코? 베이코는 호두 껍데기를 내밀었어요. 형들은 베이코를 비웃었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 옷감이지 호두 껍데기가 아니야. 아버지가 호두 껍데기를 열자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어요. 막내는 가장 좋은 린넨천을 가져왔죠. 우와, 이걸로 어떻게 만들었지? 은종을 울려서 하인들에게 가장 좋은 섬유를 갖고 오라고 명령하더니 아버지를 위해서 천을 짜던 거려. 베이코, 너의 애인은 공주님인 것 같구나. 자, 이제 너희 세 모두 애인들을 집으로 데려오려무나 모두 만나보고 싶다. 내일 데리고 오너라. 쥐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어요. 옷을 잘 차려입고 은종을 올려 마부 다섯이 이끄는 마차를 주문했죠. 곧 호두 껍데기로 만든 마차와 이 마차를 끄는 다섯 마리의 쥐가 도착했어요. 베이코는 이를 보고 놀랐죠. 쥐는 앞쪽에 마부, 뒤에는 하인이 달린 마차 안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들은 베이코의 집으로 가기 시작했죠. 베이코가 마차 옆에서 걷고 있었어요. 걱정 마. 너를 잘 돌봐줄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 역시 걱정할 필요 없어. 온화한 분이시니까. 정글을 가로질러 그들은 마을 근처에 왔어요. 강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강을 건너려면 그들은 다리를 건너야만 했죠.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남자가 반대편에서 왔어요. 그는 자기가 가고 있는 길 쪽으로 오고 있는 쥐떼를 보았죠. 그는 웃으며 비열하게 쥐떼를 강 속으로 쳐넣었죠. 무슨 짓이야? 왜 그랬어? 넌 내 애인을 강 속에 빠뜨려 죽였어. 너의 애인? 이 쥐들이? 그는 크게 웃으며 가버렸어요. 베이코는 너무 슬펐어요. 베이코는 강을 내려다보았지만 어디에서도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죠. 나의 불쌍한 애인. 물에 빠져 죽다니 슬프구나. 이렇게 말하며 베이코는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강둑 앞에 아름다운 마차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화려한 다섯 마리의 말이 마차를 끌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가 마차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마차를 보자 베이코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베이코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마차에 가까이 가자. 베이코, 내 옆에 앉지 않을래? 저요? 내가 쥐였을 때 날 애인으로 삼아주었잖아. 내가 공주로 돌아왔어도 날 버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 당신이 쥐였다고요? 그래. 난 악마의 저주에 걸린 공주였어. 주인 나를 애인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면, 물에 빠져 죽지 않았다면 그 저주가 풀리지 않았을 거야. 지금 저주는 풀렸어. 이제 너의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우리 왕국으로 갈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베이코 집으로 갔어요. 베이코의 아버지와 두 형은 베이코의 애인인 공주를 보자 넋이 나갔죠. 아버지, 제 애인이에요. 너의 애인은 진짜로 공주님이구나. 어디에서 찾았느냐? 저기 숲속에서요. 나무가 가라고 가리킨 쪽이요. 나무가 가리킨 쪽이라고? 신부를 찾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들어왔지. 우리 나무가 숲속을 가리켰다면 우리도 공주님을 찾았을 텐데. 그러나 둘의 생각은 틀렸어요. 베이코는 작은 쥐에게도 친절했기 때문에 공주를 얻은 것이죠. 아버지는 그들을 축복했고 그들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모두 행복했죠. 그들은 서로를 몹시 사랑했답니다.